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의 역사적인 러시아 리온방 원동지역 방문 15도시에 즈음하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조 러시아 리온방 특명조원권 대사가 18일 진선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모임에는 외무성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 러시아 리온방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저로 진선관계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히 깊이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채로운 체육경기들을 진행했습니다.